HUBS。 콜드 케이스 진실의 방. 불가능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 믿기 힘들지라도 진실인 법입니다. 영원한 명탐정 셜록 홈즈가 남긴 명대사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불가능을 제외해도 남는 것이 없을 때는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오늘도 저희 한대방송국의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콜드 케이스라는 영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콜드 케이스의 단어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차가운 사건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사건, 즉 미제 사건이라는 뜻이죠. 미제 사건은 활발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장기간 미해결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 유전자 검사로 많은 미제 사건이 해결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수백 개의 미제 사건이 존재해요. 오늘 한대방송국의 점심 라디오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서는 한국의 미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며 하나씩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금 저와 함께 미제 사건을 들려줄 진실의 방으로 가봅시다. 다섯 번째로 알아볼 미제 사건의 테마는 바로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1탄입니다. 사실 이 중 하나는 지금 범인이 나왔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동선까지 자세하게 밝혀졌어요. 따라서 이 테마에서는 나머지 두 미제 사건에 대해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그중 오늘 다룰 미제 사건은 바로 대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도 유명하죠. 범인의 윤곽은커녕 피해자의 신원이나 행방조차 밝히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왜 수많은 미제 사건 중에서도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리게 됐을까요? 아마 어린이 5명과 엮여있고 모두 남자아이들에다가 이 모두를 산에서 전부 살해한 사건은 유사한 사례조차 해외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밀폐되지 않은 공간인 산속에서 5명을 한꺼번에 살해한 범행 수법, 대대적인 수색이 이어졌음에도 윤곽조차 잡지 못한 범인, 불확실한 살해 동기, 그리고 시초부터 마지막까지 불가사의 투성이었어요. 이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 중 가장 의문점이 많은 사건입니다. 온통 의문밖에 없는 이 사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사건은 1991년 3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은 1991년 지방선거일이어서 임시공휴일이었어요. 여기에는 현 성서초등학교를 다니던 당시 6명의 성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3학년 박찬인 군, 김종식 군, 김태룡 군, 4학년 김영규 군, 5학년 조호연 군, 그리고 6학년 우철원 군 등 아이들은 5학년 조호연 군의 집 근처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 남자아이 6명이면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 군의 집에 새를 들어 살고 있던 청년이 아이들에게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놀라고 지적했어요. 그렇게 나간 아이들은 뭘 할까 고민하다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도롱뇽 알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치만 도롱뇽 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진득하게 찾아봐야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여섯 명의 아이들은 분유깡통과 막대기를 챙겨 들고 인근의 와룡산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시각은 아침 9시쯤이었어요. 이때 여섯 명 중 김태룡 군은 같이 따라가려다가 위험하니 너무 멀리 가서 놀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오라는 부모님의 당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김 군은 배도 출출한데 아침밥이나 먹으러 갈까 마음먹고 일행에서 떨어져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는 다른 아이들과의 운명을 가른 선택이 됐습니다. 김태룡 군은 아이들 중 유일하게 화를 면한 생존자가 됐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오전 9시쯤에 출발했던 다섯 소년은 오전 11시가 되도록 등반을 이어가고 있었고 이는 다른 동네 사람들도 속속들이 목격했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오후 2시, 오후 4시, 오후 6시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불안했던 아이들의 부모는 오후 6시쯤부터 와룡산 주변에서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2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이 발견되지 않자 오후 8시경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와룡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판단한 경찰과 부모들은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산을 샅샅이 뒤졌으나 끝내 아이들을 찾지 못했어요. 이에 경찰은 당시 아이들을 본 사람들을 추적해 증언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같은 학교에 다니던 당시 4학년 함승훈 군은 다른 무리의 형들과 함께 와룡산을 오르다가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중턱에 있는 무덤가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그 상황을 기억하던 함 군은 매우 중요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때 산 위쪽에서 10초 간격으로 날카롭고 다급한 비명소리가 두 차례 들렸어요. 점심 먹기 직전이었어요.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정말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함 군이 남긴 증언입니다. 다시 들어도 정말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순식간에 남자아이 5명이 사라진 마을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처음 유괴 또는 가출로 수사 방향을 잘못 잡는 만행을 저질렀으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우군의 말에 이끌려 호기심에 타지에 놀러 갔다가 범죄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고 초기 수사 방향은 이러한 의심을 근거로 시작됐습니다. 시골이 너무 한적하기도 했고 동네에 사람 자체도 몇 명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인해 군과 경찰이 총동원되어 대구 지역을 포함한 전국을 뒤졌어요. 특히 대구 군경 수천 명이 탐침봉까지 들고 와룡산 전체를 뒤졌으나 결국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가족들도 다 함께 트럭을 마련해 전국 군 단위 이상의 지역을 모두 돌며 전단지를 나눴어요. 이뿐만인가요? 국민들도 어떻게든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각종 영상물에는 어김없이 개구리 소년과 관련된 광고가 삽입됐고 포장지에도 개구리 소년 찾기 광고가 인쇄됐으며 현상금을 자체 기탁하기도 했고 전단지를 기업 차원에서 뿌렸어요. 또 이를 주제로 한 영화 돌아오라 개구리 소년이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끝에도 아이들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영구 미제 사건이 됐어요. 그러다가 2002년 9월 26일 실종으로부터 약 11년 6개월 만에 도토리를 주우러 와룡산에 올라가던 오우근 씨에 의해 유골이 와룡산 기슭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갔지만 성급한 수사를 해 빈축을 샀어요. 현장 보존도 하지 않았고 과학수사대도 부르지 않았으며 곡괭이로 땅을 훼손시켰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전문가들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결국 법의학자들의 부검 결과 둔기로 맞거나 흉기에 찔려 타살된 것이라는 추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는 구체적인 사망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어요. 당연히 범인도 알 수 없었고 범죄 도구도 불분명해서 경찰이 여러 도구를 가지고 조사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게 미스터리로 남은 채 2006년 3월 26일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2015년에 내사마저 종결됐습니다. 더 이상의 단서도 없어서 현재까지도 범인이 잡힐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죠. 하지만 가족들은 미제 사건이기에 사건이 잊혀지는 게 너무 괴롭고 대중들에게 계속 알리고 싶다고 밝히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성서초등학교 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아이들이 도롱뇽알을 채집하러 갔다고 한 건 기억나시나요? 사건 초기에 도롱뇽이 개구리로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5명의 아이들은 일명 개구리 소년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이유는 당시 개구리와는 달리 도롱뇽을 잘 모르는 전국의 많은 아이들이 도롱뇽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을 지니고 괴생명체로 오인할까봐 일부러 인지도가 높은 개구리로 보도했다고 하네요. 국민들도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공론화시키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어서 개구리 소년을 모티브로 한 영화, 음악, 소설, 광고 등이 많이 생산됐어요. 유골이 발견된 후 2003년 2월 아이들에게도 명예 졸업장이 추서됐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선 안 돼.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미어지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미제 사건을 들고 나타날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미제 사건 담당 수사관 김지윤, 기능사 박가람, 그리고 캐스트 김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